내일 시청 앞마당에서 공연이 있는데 같이 구경 가실래요? 어떤 공연이에요? 한국춤을 보여줄 거예요. 재미있겠네요. 같이 가요. 그런데 몇 시부터 해요?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구경해요. 좋아요. 그럼 내일 5시에 봐요.